나 진짜. 아이고 제정신이야? 예 하나 이 자식들이 들이밀 걸 들이밀어야지. 이건 무슨 삼류 소설. 이 땅을 지켜낸 건 처음부터 대한민국. 이 땅 이름 바로 도쿄. 예. 의용수비대 독도 경비대 에게 매년 행사마다 너네 절을 해. 니들의 헛된 꿈 다 물이 돼. 알아듣게 말해줘. 아 물이네. 딩기부 등본을 떼봐 물이네. 역사책을 펼쳐봐 역시 물이네.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또 부리네. 니들의 헛된 소망 다 꿈이네. 예전의 잘못들을 다 숨기네. 이제는 니 내가 고개를 숙일 때. 먼저 갈 때 우리 땅 울릉도 북남쪽 백길 따라 도토리. 아 예 들이댈 때는 요 고종의 팩트로 얍얍 보내주기. 세종실록 지리지 팩트에도 시침이 뚝 대봤자 어차피 걸리길 수 얼쑤. 태정과 지령문은 왜 공개를 못해. 아님 일본에서 독도 공개 토론회는 어때. 하 아무 말도 못하겠지. 이미 너넨 알고 있잖아 진실. 딩기부 등본을 떼봐 물이네. 역사책을 펼쳐봐 역시 물이네.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또 부리네. 니들의 헛된 소망 다 꿈이네. 예전의 잘못들을 다 숨기네. 이제는 니 내가 고개를 숙일 때. 먼저 갈 때 우리 땅 울릉도 북남쪽 백길 따라 도토리. 아 예 용복이라 헤맨 노비로 태어나 장군으로 죽은 이의 이름이 바다 위에 홀로서만 나 쓸쓸해 보여. 곁에 지켜주던 이름이 짝사랑도 그니까 좀 앵간해. 니가 입 열면 전부 다 속 터지니까 두고 볼 거다 임마. 귀신처럼 눈을 부릅뜬 채 여기가 대한민국 독도다 임마.